바꾸고 있나 봐. 흐린 풍경 속에 작은 문 하나. I wanna go home. 저 문을 열어보면 다시 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을까. 깨어나는 날 느껴 선명해져가는 문 앞에 서 있어. So maybe I'm home. 멀지 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너의 기적이 들려. And I fly. 플랫!